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불패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더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민의 환호성, 조선의 환호성이여. 격정이 파도치는 봄의 이강산, 하늘 땅을 떨치며 누리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 조선의 환호성이여. 모시었어라 우리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승리와 영광의 전만리가 억만년 미래로 줄기차게 이어졌나니 심장으로 받들고 운명의 오버이로 따르는 분 우리 생명 빛내주는 당깃발 하나이듯 그이는 오직 한 분 우리 당을 백승이로 이끄시는 영도자 온갖 도전을 짓궂어 나가는 투쟁 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시각 심장으로 절감하지 않았더냐 그이가 강철의 힘을 지닌 위대한 당임을 그이가 천만 삶을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임을 절대의 지조와 믿음의 환호성에 빛나는 우리 태양 그이는 천만년 우리 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빛내 있을 뿐 오직 자주의 한길에서 백성의 붉은 길을 휘날려 가실 뿐 인민은 믿노라 그이께서 향도하시는 주체의 당 백도의 반소에 뿌리내린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을 믿노라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어날 아름답고 눈부신 내일을 아 혁명에는 승리를 조국에는 번영을 천만 심장엔 참된 삶의 박동을 주는 조선노동당 우리의 김정은 동지시여 받으시라 인민이 드리는 영광을 주체혁명협의 완성도 최후 승리의 찬란한 해돋이도 그의 품에서 이룩되고 그의 품에서 밝아오리니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당중앙을 옹위하여 천견만겹의 성세를 이룬 억척의 그 신념 끄떡없으리 은수님 둘이에 더 굳게 뭉치고 뭉치어 너도 저가리라 걸음걸음 일승단결의 승리를 떨치며 아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 그이는 조선의 심장 영원한 승리의 기치 그이 계시오 모든 영광 맞이할 인민의 환호성 조선의 환호성이여 그런 사상과 영도로 우리 당을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요혼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들어주시고 주체조선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어 우리 당과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음없는 신뢰의 표시이거니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전남 국민의 폭풍같은 환호 흘려가는 노래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채며 힘없을 주곳에 힘 주신 분. 우리 행복 김정은 동지, 우리 영광 김정은 동지. 한국의 졸업 주시고 찬란한 미래 펼치시는 분.